아니면 안 되겠어요. 혹시나 들킬까 딱 내게 걸릴까 아직은 내 맘 숨기고 싶죠. 난 하지만 얼굴에 티가 나 발그레 한 볼이 말하네요. 널 좋아한다는 표현이 서툴러서 솔직하게 말할게. 한번 만나봐요 우리 둘이 잘 맞는 건지 한번 맞춰봐요 성격의 차이는 없는지 둘 다 조심스러워 답답하기만 하죠. 내가 한번 용기 낼게요. 우리 딱 한 달만 사귀어봐요 맛집도 가고 우리 딱 한 달만 사귀어봐요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요도 눌러줄게요. 밤마다 찾아요 속삭이면 잠들어요. 오늘부터 우리 만나봐요 두 눈을 맞추며 말할래요.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한번 만나봐요 우리 둘이 잘 맞는 건지 한번 맞춰봐요 성격의 차이는 없는지 둘 다 조심스러워 답답하기만 하죠. 내가 한번 용기 낼게요. 우리 딱 한 달만 사귀어봐요 맛집도 가고 우리 딱 한 달만 사귀어봐요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요도 눌러줄게요. 밤마다 찾아요 속삭이면 잠들어요. 점점 시간이 가 오 벌써 한 달이 다가와 이왕 만나본 거 계속 만날래요. 1년만 만나봐요 우리 딱 1년만 사귀어봐요 비행기 타고 우리 딱 1년만 사귀어봐요 여행도 가고 옛말에 사계절은 만나보란 말도 있잖아요. 그러니 계속 만나요 만나봐요